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과거 일제의 일본군 송로의 범죄를 폭로하고 사죄와 배상을 기어이 받아내기 위한 투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00개의 고등학교들의 작은 송로의 선유상을 세우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리화요자 고등학교에서 이 운동이 시작된 후 올해 1월까지 전 지역적으로 32개의 고등학교에 작은 송로의 선유상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지난 22일에는 광주의 상무고등학교에도 세워졌습니다.